뒤돌아 멈춘 채로 고개를 저, 좀 불안한 우리 사랑. 잘못된 것 같아 너의 전 그 모습처럼 그때처럼 웃으며 안아줘 my love. 내 사랑 그렇게 다시 못 볼 것 같아 오늘 하루 하루 지나면 나에겐 전부야 난 힘들단 말야 그 수많았던 추억들을 잊지마 사랑이 맞을 거야 사랑 사랑 사랑하고 있잖아